나누고 싶은 사랑의 마음들 지금 내 손을 잡아봐요 꼭 잡아줘요 우린 모두 부러워할 사랑인걸 뻔한 예고편 그 끝은 해피 엔딩이 순진하다고 놀려도 시작인가요 oh, oh, 내게 하고 싶은